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가 8일 제1의 테러국인 미국은 파멸 쪽운영을 면치 못할 것이다.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. 사설은 미중앙정보국과 국정원이 북수뇌부를 겨냥한 생화학 테러를 준비한 사실이 공개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흉악한 테러 국가이며 테러 조직의 뿌리를 키운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.